안녕하십니까, 김재룡 씨. 아, 그럼요. 네.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그럼요. 별일 없으시고. 별일 없죠? 네. 네.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오늘. 저요? 네. 예, 네, 오늘 좀 좋을 겁니다, 아마. 네. 예. 네. 화장이 잘 먹었네요. 네. 네. 오늘 특별히. 네.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네. 군인의 사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네. 혹시 군인분들 계십니까? 아, 계세요? 군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아,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군복 입고 오셨군요. 군복 입고 왔어요? 그럼 이따 사연하다가 저분의 실제 경험담을 살짝 들어보는 것도. 군복 입고 오셨군요.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들으셨죠? 이게 다들 이 계급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요. 계급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병! 그러니까 한 분은 병장요! 이렇게 들어가죠. 좋아요. 야, 그 딱 변천사를 딱 보여주잖아요. 아, 좋습니다. 아, 오늘 저분들한테 더 네. 뭔가 큰 이 선물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연이 몇 분이 오셨어요? 35명이요. 35명이 여기 왔어요? 아, 저 뒤에 조명 때문이 아니라 군복 때문에 검게 위장되신 분들이 그러면 아, 그래서 다 그러면 그 보세요. 다른 분들은 다 보이시는데 저분들만 안 보이시잖아요. 아, 지금. 저쪽 지금 벽이 아니고 사람들이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저 야. 보세요. 야, 대한민국 국군 위대합니다. 예? 보세요. 이 공연장 안에서도 위장이 되잖아요. 야, 진짜. 아, 여기서 보면은 영락군 위장인데. 아, 그러니까요. 완전 벽이에요. 소리 들리기 전까지는 완전 네. 벽이었어요. 야, 저분들 그거 한번 전방에 함성 5초간 한번 전방에 함성 네, 5초간. 35명 만에 네, 35명. 야. 네, 김재동 씨도 저 군대를 갔다 온 선배니까 아, 네? 그분들이 보세요. 예, 쭉 이렇게 화면이 비친 데 보니까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등병하고 일병들은 자세를 잡습니다. 이렇게 병장급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유, 뭐 고개를 끌적끌적끌지면서 알겠습니다. 저기 예, 윤동 씨가 한번 제가 한번 다른 분들 가만히 계시고 저분들의 함성을 한번 네네. 자, 전방의 함성 5초간 실시! 야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전방의 네. 함성 5초간 실시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좀 이렇게 절대 어떻게 하는 건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전방의 함성 5초간 발사! 제가 네, 볼 땐 그 소리나 그 소리나 그러니까, 근데 저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땐 병장 30명 2등병 5명 왔어요. 아, 그러니까 함성이 아니고 야유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등병 다섯 명이 소리가 와 나오는 순간에 병장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뭐 제대할 때 다 되셨고 예. 참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우 진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보세요 이등병 혼자 대답 다 합니다. 아이 참 귀엽습니다. 이따가 이등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잠깐 모셨다가 예, 예. 예, 예. 자 그럼 일단 그 네. 사연이 뭔지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 꽝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이번에 제가 병장이 되면서 분대장으로 명 받았는데요 군대도 하나의 사회다 보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등병 때부터 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게다가 성격까지 어리버리하니 복도에서 마주쳐도 경례를 안 하는 후임병들까지 있습니다. 견장을 차고 있으면 절대적인 힘이 있는 곳이 군대인데 저는 힘없는 분대장이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른 분대장들처럼 확실한 카리스마를 기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분대장님이 되고 나면 이제 분대장이 되고 나면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죠. 분대원들을 통솔하고 그렇죠. 리더십이 좀 있고 여자분들은 뭐 뭔지 잘 아시죠? 견장은 어깨에 이렇게 푸른색 견장을 차면 그러니까 학교를 치면 반장입니다. 반장. 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예, 예, 학교 지금 반장인데 이제 예. 통솔을 해야 되시니까. 예. 아,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리플을 네.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이디 제동 카리스마. 내용인 즉슨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보면서 우리 제동 씨를 보세요. 그 눈빛. 칼이 있죠? 이보다 완벽한 칼이 있으마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 리플에 또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이디는 뚱보 햄스터라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저 제동 씨의 카리스마는 얇은 면도 칼입니까? 참 재치 있으시네 이분은. 아 어쩜 이렇게 재치가 있으실까? 이분 되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 이분 되게 이번 사연 달아주신 분. 아니 뭐 아 재치가 넘치시네. 다음은 아마데우스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음악이 최고죠. 이 노래를 한 곡 불러보세요. 최고의 명곡 윤도현 형의 잊을게. 개사를 했습니다. 개사를 해서 그 군대 생활에서 그 선임병들이 느끼는 비애, 후임병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비애를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 개사를 약간 해서 아침에 기상했을 때 너를 뭐 이렇게 참 슬프다. 야 이거 개사해놨네. 하나 박수 치지 마시고 이거,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침에 기상했을 때 너를 인사도 안 하고 가는 너를 군대를 물로 앉는 너를 잡고 싶네 선임처럼 나보다 비참하기를 바래 너도 똑같이 되기를 바래 더 나은 쫄병 되기를 바래 다시는 나를 시험하지 마. 계속 있네 이거. 네. 안개처럼 사라져간 다시 못 올 그 쫄병들 함께한 추억 모두 날려보낼게. 넌 딱 걸렸어 우리 걸음 너 각오해라 푸샵 40회 네가 내가 제대한다고 죽을 것 같이 기뻐도 너무 오버하지 마라. 아 이거 참 제가 언제 나중에 네. 혹시 군대 위문 공연 가게 되면 네. 이걸로 부르면 아 그러니까 예술일 것 같은데 어 좋네요. 네 아, 다음은 예 이수신 장군이라는 분이 네 이수신 장군이라는 분이 아 하기야 장군분들 중에서도 이수신 장군분들이 많이 계시고 음식 먹고 뭐 이 안 쑤시겠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연관시킬 필요 옛날에 치실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쑤셨을 거예요. 유머한 거야 지금. 아, 그죠. 자꾸 너무 냉정한 잣대로 들이대지 마세요. 한번 웃어주시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아니, 성격 독하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웃어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노래 가시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편집하면 돼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뭐 괜찮아요. 사람들이 독해서 그런 거지. 우린 괜찮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편집하고 나면 재밌게 할 때. 아니 좀 노력한 거예요 그냥. 아 그럼요. 예. 전 윤도현 씨 그런 점이 항상 좋아요. 네. 이수신 장군. 예. 괜찮죠 이제? 그럼요. 예. 아, 자, 괜찮아요. 이수신, 장군. 아. 이수신 장군이라는 분이 괜히 카리스마 세운다고 후임병 괴롭히다가 제대하고 나서 길거리 마주치면 서로 마음 상하고 재수가 없으면 몸도 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카리스마보다는 몸을 키우세요. 몸을 키우면 근육이 알아서 상냥하게 카리스마를 말해줍니다. 근육이 이렇게 다 예. 있으면 말이죠. 얘 예, 다죠 뭐. 야 저기 가서 저거 해. 이거보다는 예. 오른쪽 근육이 한번 울퉁하는 게 예. 훨씬... 다음 그 집 나간 달팽이라는 분이 이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카리스마의 원래 뜻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 카리스마는 복종하게 만드는 힘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뜻합니다.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군생활을 힘들어하는 후임, 가정일로 힘들어하는 후임, 아, 조금만 둘러보면 남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후임병들이 많을 겁니다. 진실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어느새 님의 잔잔한 영향력은 님을 존경받는 분대장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주신 진심 어린 침묵이 소크라테스의 철학보다 위대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최근에 네, 특집으로 해봤는데 이 정도 하고 예. 이등병 잠깐 시간이 괜찮으면 시간이 좀 국군의 날 특집이니까 예. 한 번은 합시다. 제일 쫄병 한 분이 제일 나오게. 쫄병하고 예. 분대장님 나오세요. 제일 고참하고 제일 고참하고 예 손잡고 여기 계단으로 나오세요. 예. 예. 이쪽으로 조금만 둘러오시면 되는데 상병 어이 상병이군요. 어, 일병이군요. 네. 일병 일병이시고 네 보세요. 천천히 느긋느긋 보세요. 옷도 다 거치고 보셨죠. 일병은 들어오시면서 윤도현 씨한테 쪽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시고 연장님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하고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야, 야 이게 벌써 다르네 진짜. 다르죠. 이 군복 다려놓은 자세 보세요. 왜냐하면 예. 일병은 보통 한 줄이거든요. 이게 예. 재주가 없어가지고 예. 병장들은 보면 여기 각각 보이지 않는 곳에 줄들이 다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한 세 줄 정도 된다고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가끔씩 여기다 면도해도 돼요.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자, 저기. 네. 방송에 또 나갈지도 모르니까 인사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펠스턴 일병 황세준입니다. 보셨죠? 고민하시는 거. 아, 이거 해야 되나? 모자를 딱 잡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인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경례를 해야 되나? 아, 그래서 아, 가만히 있어 보자. 부대에 가시면 보실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벌써 병장 김용찬입니다. 야 진짜 차이 난다. 여기 나오지요.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군 생활 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아, 뭐 지금 힘든 건 없고 제가 뭐 한마디 해도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까 뒤에서 사연 들어보니까 저도 여기 예전에 입대하기 전에 2002년도 겨울에 이소라의 프로포즈 때 그 여자친구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방청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이번 연도에 제가 안 좋은 일로 이제 여자친구하고 잠깐 지금 안 만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저녁 아 이번 달에 전역합니다 이제 이번 달에 전역하니까 좀 다 했네 끝났네 이제 예 이제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제 그 목표를 이뤄서 다시 그 여자친구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진짜 멋지게 변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다시 너랑 교제하고 싶다. 아, 예. 야, 오늘 이분 저 방송 잘 나오셨네요. 예? 네? 또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해주셔야 돼요. 예. 아직도 너 많이 사랑한다. 야. 아, 맞습니다. 아저님, 뭐 한마디 하세요? 선생님 일명도? 네. 예, 뭐 부모님한테나 뭐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부모님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 만나서 네. 반가웠습니다. 네, 진짜 반가웠습니다. 네. 우리 저 김민철 위원님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재밌게 잘 보시다 가시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국의 국군 장병 여러분, 네. 건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례로 인사할까요? 네? 뭐 충성으로 할까요? 아니 저는 제 부대 거 할게요. 아 필승으로 해드릴까요? 아 부대 거 뭐입니까? 우리 부대 거 할게요 저는. 뭐요? 친절?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자 국군 장민님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히 저희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점 잊지 않도록 가슴속 깊이 새기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들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록 뭐 둘 다 조금 짧게 했습니다만. 셋! 정말요. 네! 네!